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종일봉은 제일봉일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. 지켜주시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행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빛나라 종일봉. 지금까지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